빨래를 해야겠어요. 오후엔 비가 올까요?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. 괜찮아요.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.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.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,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,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금세 또 앙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.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,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,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빨래를 해야겠어요. 오후엔 비가 오고